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모세의 시내산 등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노정이 유명한 사건인데 이 42번 광야 노정 진친 가운데 11번째 진을 쳤던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 약 1년 동안 머뭅니다.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42번 진친 장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11번째 시내 광야. 이 시내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시내 광야 안에 뭐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역사적으로 십계명의 두돌판을 받고 또 그 십계명을 설명하는 세부 율법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소가 바로 이 시내 광야의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시내산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속세지 7권 바가바라 목사님은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했지만 시내산 그 높은 그 위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시내산 꼭대기에만 임재하셨어요. 원어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시내산 맨 아래에 쳤죠. 그래서 이 2291m라는 높은 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온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영적 거리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8번을 오르내린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화해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바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8번의 모세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조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돼요. 이 8번의 등장이 맞춰지는 순간. 이 8번의 등장은 하나님과 죄로 멀어진 우리가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1차, 2차, 3차 등반을 공부를 했죠. 간단히 정리하면은 1차 시내산 입산은 언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3월, 종교력 3월 2일. 요일도 정확하게 나왔다고 했어요. 월요일에 바로 1차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바로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날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3월 월사, 3월 1일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 날 모세가 1차로 시내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이때는 출애굽한 날로부터 46일째 되는 날이다 말씀드렸고요. 1차 등반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한마디로 어떤 미션을 받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할 것이다. 언약 체결을 하나님이 제의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이 제의하신 언약 체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언약을 너희들과 맺겠다라고 제의하신 그 미션이 모세의 1차 등반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2차 등정, 2차 시내산 등정은 그 다음 날인 3월 3일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화요일이죠. 출애굽한 지 며칠째? 47일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 2차 시내산 등정에서 어떠한 하나님은 일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라는 성결 명령을 내리십니다.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자기 부인과 잠자리도 하지 말라 지극한 성결을 요구하시죠. 이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건 뭐예요? 언약 백성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자를 만든 다음에 당신의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죠. 2차 등정에서 백성들의 성결 명령을 받고 모세는 내려가서 백성들을 성결케 합니다. 그 다음 3차로 다시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게 되는데 3차 시내산 입산은 언제냐면 2차 입산 후 이틀이 지난 후입니다. 이틀. 다시 말하면 성결을 명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네. 3일 동안 성결케 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성결케 하는 기간 3일째 3차로 올라갑니다. 성결이 끝났으니까. 3일째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바로 3월 3일, 3월 4일, 그 다음에 3월 5일이 되겠죠. 이때로부터 3일 동안이니까 3월 3, 3월 4, 3월 5일까지 3일간 성결케 되는 기간, 그 마지막 날에 3차로 올라갑니다. 3월 5일 목요일에 올라가죠. 자,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일반 백성들의 시내산 입산을 엄격히 규제하십니다. 금지시킵니다. 들어오면 죽는다. 지경을 정해놓고 시내산을 함부로 올라오면 내가 죽일 것이다. 엄격한 명령을 바로 성결케 한 3일째 되는 날 시내산 입산 금지 명령을 내리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8차 등정 가운데 3차 등정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처음에 언약 체결을 제의하셨어요. 근데 아직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언약 체결을 제의하셨지만 언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2차는 성결케 하라 그랬고 3차를 통해서 시내산 들어오지 말라 그랬고 철저하게 언약 백성으로 준비를 먼저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언약 체결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4차 입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차 입산 가운데 4차 입산. 4차 시내산 입산은 바로 3차 입산 3월 5일 다음 날인 3월 6일에 모세가 4차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3월 6일 금요일이죠. 자, 이 4차는 정말로 중요해요. 총 8차 입산 가운데 중앙에 위치해 있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중 있는 파트가 이 4차 등반입니다. 4차 등반. 자, 이때는 출애굽한 지 며칠째? 50일째입니다. 이 50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출애굽한 지 50일째 4차 입산을 합니다. 여기서 시내산 8차 등정의 핵심인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4차 입산 직전에 들어요. 4차 입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결케 했잖아요. 먼저 그죠? 3일 동안 성결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성결케 했을까요?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결하지 못한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그 백성들은 즉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성결케 한 다음에 4차 때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백성들 전체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안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육성으로 선포했다는 내용도 몰라요. 네? 여러분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네? 직접 십계명을 두 돌판에만 적혀가지고 온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돌판은 나중에 얘기고 먼저 십계명을 육성으로 백성들에게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후에 모세를 통해 또 세부율법 십계명에 관한 세부적 율법을 또 받게 되는 십계명과 율법, 바로 언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받는 그 과정이 4차 입산입니다. 8차 입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4차 입산부터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4차 입산에 관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4장 2절까지 많은 장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적혀 있고 십계명의 내용이 적혀 있고 세부 율법이 계속 따라 나옵니다. 24장까지. 또 신명기에도 나와요. 왜? 신명기에는 광야 2세대들에게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다시 십계명을 거론하죠. 모세가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십계명이 또 재반복되는 것이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에게 동일하게 두 번 반복되어 선포가 되어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4차 입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이 4차 입산의 중요한 의미는 출애굽한 지 50일째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지 며칠째다? 50일째. 여기에는 이 출애굽한 지 며칠째가 상당히 4차 입산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날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인 십계명을 이때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로부터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백성들이 계명을 듣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지 50일째 모세의 4차 입산 즈음에 십계명을 받은 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이 날을, 출애굽한 지 50일째 된 이 날을 십계명 받은 날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십계명 받은 날,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신 날, 십계명 받은 날로 지금까지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요. 그래서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냐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 후에 말씀을 받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날. 십계명과 율법이 구약 성경의 전체 말씀에 해당하죠. 그죠? 말씀을 받는 날로 지금까지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째. 자, 두 번째, 이 4차 입산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4차 입산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 이름이 여러 가지죠. 네, 보리 첫 수확을 바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모든 열매, 1년 열매 가운데 첫 열매를 바친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출애굽한 지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절기예요. 의미만 조금 달리할 뿐이지 같은 절기.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이 4차 입산의 날은 이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의 기원이 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순히 모세가 4차로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이란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을 처음 지키게 되는 그 기원이 되는 사건이 4차 입산이에요. 왜? 출애굽한 후 50일째를 처음 맞이한 데가 여기거든요. 이때 처음 맥추절이 한마디로 생겨나서 매년 출애굽한 지 50일째를 매년 맥주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맥주절에 처음 해당하는 날이 바로 이때. 그 맥주절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4차 입산입니다. 중요한 의미죠. 4차 입산. 맥주절의 기원이 되는 날이다. 맥주절이 처음 지켜진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십계명을 음성으로 받은 4차 입산의 날은 출애굽한 지 50일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지 50일째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무슨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처음 유월절 지켰잖아요. 출애굽할 때. 다시 말하면 첫 유월절 후 50일 같은 말이에요. 첫 유월절 후 50일 같은 말이에요. 출애굽한지 50일째 되는 이날은 출애굽할 때 첫 유월절 지켰으니까 첫 유월절 지킨 지 50일째. 그때 첫 유월절을 지킨 후 50일째가 맥추절 오순절이거든요. 그 날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첫 번째 맥추절에 해당하는 것이 모세의 4차 입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첫 번째 유월절이 출애굽할 때 처음 지켰으니까. 첫 유월절의 첫 50일이 첫 번째 맥추절, 첫 번째 초실절, 첫 번째 오순절이 되겠죠. 그 처음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이 모세의 4차 입산이에요. 4차 입산. 그래서 맥추절은 어떠한 절기냐면 매년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4차 입산은 맥추절의 처음 기원이 맞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맥추절의 기원은 모세의 4차 입산 날짜와 일치한다라는 중요한 개념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날 십계명이 선포되고 바로 이날 십계명 받은 날로 지키고 또 이날을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여기 다 통일되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입산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4차 입산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모세의 4차 입산,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날을 가리켜서 특별히 총회의 날이다 라고 일컬음니다. 총회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총회의 날. 얼마나 중요한 날이면 이거를 이스라엘 총회의 날로도 정했어요. 총회의 날.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신명기 우리 읽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 신명기 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신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랬죠. 자,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과거 신의 광야 신의 산의 사건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 광야 2세대들에게 1세대 때 있었던 신의 광야의 사건을 추억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과거에 너희 부모들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두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때는 이따 살펴보겠지만 모세 6차 입산 때입니다. 6차 입산 때 처음 하나님이 친히 만든 두 돌판을 모세가 받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 돌판을 주셨나니 6차 입산 때를 지금 추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수로 판에 글을 기록하셨다. 그리고는 어떤 날이 나와요? 너희 총회의 날에 그랬죠. 총회의 날에. 이건 6차 입산이 아니에요. 총회의 날에 뭘 했느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 너에게 십계명을 이르셨다. 이르시죠. 그죠? 십계명이 6차 두돌판에 새겨지기 전에 이미 총회의 날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그 얘기예요. 너에게 이르셨다. 이 십계명을 이르신 모든 말씀 그 날이 총회의 날이다. 이때는 몇 차 입산이에요? 4차 입산을 말하는 거죠. 4차 입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에게 십계명을 육성으로 선포하셨거든요. 그때를 총회의 날이다라고 지금 이름하고 있죠. 총회의 날. 총회의 날. 자, 신명기 18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여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었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실제 그랬거든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진동 가운데 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십계명을 구름 꽝꽝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떨고 다시는 모세에게 부탁하죠. 다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직접 음성 듣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가 대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언제 십계명을 육성으로 선포하신 그날이죠. 4차 입산 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을 신명기 18장 16절은 또 총회의 날에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총회의 날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게 총회잖아요. 전체를 모으는 게 총회잖아요. 총회. 모두 총자. 그죠? 전체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선포했다. 그래서 총회의 날이다. 라고 4차 입산의 날을 지금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총회의 날.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4차 입산의 중요성을 여러 각도로 성경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4차 입산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자, 아까 세 번째는 총회 날이라 불렀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었고, 네 번째는 신약.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 집사도 일곱 집사 중 한 명이었죠. 그죠? 순교당했잖아요. 그죠? 순교당하기 전에 설교를 해요. 네? 설교를 하는데, 이 4차 입산을 가리켜서 광야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라고 또 명명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같은 날을 계속 지목하고 있어요. 이번엔 누가?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 총회의 날, 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바로 4차 입선 요 때를 광야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광야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탄생한 날로 설교, 증거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7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설교하고 있죠? 지금 또 시내산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시내산에서 말하는 천사,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신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몇 차 입산이? 4차 입산 직전, 4차 입산, 그죠? 그때를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명명하고 있죠. 총회의 날, 4차 입산, 그때 바로 그날을 광야교회의 탄생날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들은 오악지졸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오악지졸 존재가 아니라 광야교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야교회에 함께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그랬어요.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 얘기였어요. 모세. 여기 생명의 돌은 바로 뭐예요? 4차 입산 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그건 백성들과 함께 받았죠. 그리고 또 4차 입산 때 올라가서 세부 율법을 이어서 받습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과 율법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생명의 도예요. 생명의 도. 생명의 도는 바로 보다 4차 입산 때 받았던 십계명과 율법, 세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도 모세의 8차 등정 가운데 몇 차 등정에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4차 등정. 모든 신구약의 사람들이 신의 광야 사건 가운데 모세의 8차 등정 가운데 4차 등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4차 등정은 그만큼 중요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4차 입산, 이 4차 입산을 통해 주어진 십계명, 또 율법 수여 사건, 이건 모세의 8차 등정 가운데 그만큼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등정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모세의 8차 등정은요, 우리가 수고하여 우리 신앙의 등정을 통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령한 8차 등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언약 체결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모세의 8차 등정 가운데 4차 십계명 율법 받은 요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신령한 신앙 등정에서도 어떠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가장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신앙 등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정말 신령한 이 신의 산 등정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 받는 일이어야 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무시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령한 십계명, 신령한 율법,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 등정에 있어서도 신령한 4차 등정, 십계명, 율법, 말씀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건,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구속CD 2권 잊어버렸던 만남에서 42번 진친 장소를 쭉 공부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 시내 광야 도착할 때 노정을 보시면 처음에 애굽의 라암셋에서 이렇게 발행해서 시내 광야, 시내 산이 있는 곳까지 계속 남하합니다. 가나안 땅은 여기 위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을 기점으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요. 시내산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0도 바뀌어요. 여기 내려올 때까지는요 오합지졸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출발했어요. 시내에서 뭘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 율법,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 노정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광야 노정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우리 교회 생활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 애굽으로 비유되고 있죠, 그죠?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다? 신령한 신의 산 등정이에요. 우리도 뭐라고 해요? 신의 산 등정, 신의 광야를 거침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구원 결정의 여부를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도 좀 보시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이전까지는 바로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죠. 십계명 세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언약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출애굽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없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주로 무엇을 이끄셨냐면 수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초보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초보 단계. 예? 처음부터 말씀 모르잖아요. 교회생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말씀 모를 때는 바로 뭐예요? 수많은 기사 이적의 체험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와 갑자기 뭐 부모가 병이 났고 내가 교회 나오니까 뭐가 풀리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은 모르고 아직 그게 바로 뭐예요? 신의 산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사이적으로 이들을 끌어주셨듯이 우리의 초보적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독 신의 광야 이전까지는 많은 기사이적이 실제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담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처음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싹 그죠? 태양 가리고 또 밤에 추위 막아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체험했죠. 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또 바로 뭐예요?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 체험했죠. 또 바로 뭐예요? 신광야에서 만나 하늘에서 양식이 끊임없이 내리는 만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기사 이적이 또 바로 뭐예요? 르비딤에서는 물 터져 나왔죠. 반석에서 모든 것이 시내산 도착 이전에 나타난 수많은 기사의 적이 그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도 모르고. 그런데 시내산을 거친 이후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요. 광야 누정을 보시면 기사 이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바로 뭐예요?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죠.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면 기사 이적 필요 없어요. 말씀이 지시한 대로 가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기사 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우치는 것이죠. 자, 결국 신의 산을 거친다는 것은 신앙의 거듭남, 터닝포인트.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돌입했다는 징조가 됩니다. 모세의 8차 등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 말씀 따라 사는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듭남의 모습을, 또 오늘날 우리의 거듭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요, 결국 내가 말씀으로 내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즉 신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천국이 우리 앞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오. 여러분, 이 시간이 신규령한 신의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순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말씀받는 사건, 우리 신앙이 거듭나지는 사건이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4차 입산에서 가장 중요한 두 말씀은 무엇과 무엇이에요? 지금 십계명과 율법이죠. 가장 중요한 두 큰 흐름을 4차 입산 때 봤습니다. 십계명과 율법. 십계명과 십계명 수여와 율법 수여를 하시는데 몇 차 입산 때? 4차 입산 때. 근데 이 두 말씀은 차이가 좀 있어요. 십계명 수여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집에서 읽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십계명 수여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치지 않고 성결케 만든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특이하죠, 그죠?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율법 수여는 뭐냐면 이건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십계명을 육성으로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요, 당신이 대신 받으옵소서. 앞으로의 말씀은 우리가 받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받은 직후 그리고 백성들의 부탁으로 이 율법은 모세가 대신 받을. 세부 율법은 모세가 대신 받을. 그래서 율법 수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중재자 누구?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모세의 4차 등정이 이루는 거죠. 십계명 수여는 백성들은 산 밑에 있잖아요. 좀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지경을 정했으니까. 넘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산 밑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산 밑에까지 오셔가지고 십계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모세 당신 대신 받아옵소서. 그 다음에 4차로 그때 올라가서 율법을 모세가 따로 받아서 내려옵니다. 구분되십니까? 네. 구분되시죠? 그죠? 십계명을 모두가 받고 그 4차 등정 직전에 십계명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차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에 해당하는 세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 십계명 선포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무서워하고 모세를 통해 듣기를 요청하죠.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고요. 신명기 왜 또 나와요? 이건 추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사건을 나중에 광야 2세대에게 똑같이 추억하는 장면이 신명기 5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오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죠. 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십계명 육성으로 선포하신 후에 두려워 떨죠. 모세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대신 봐도 없어서 모세가 말하죠. 예?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강림하시는 너희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섭게 숨기라고 경외하라고 잠깐 나타내 주신 거야. 그리고는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고 두려워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요 암흑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때가 몇 차 입산이에요? 이게 4차 입산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차 입산 직전에 엄밀히 말하면 4차 입산 직전에 하나님의 십계명 선포가 있었고 4차 입산으로 지금 올라가서 율법을 모세가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신명기서를 보시면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에서 모세가 추억하는 장면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서 모세 당신이 봐도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못 나아갑니다. 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이 의도했던 대로 된 거예요. 경외, 두렵게, 두렵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도 죽을 것 같다. 무서워. 조심해야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들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5장 28절 29절에 요 내용이 출애굽기에는 없는데 신명기에 나와요. 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강림해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효과를 얻으시려고. 네? 왜 직접 선포하셨다?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게 해서 지금의 이 느낌,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 죄 지으면 내가 죽겠구나. 날 경외, 하나님을 경외케 해서 명령을 잘 지켜서 자손 영원히 복받게 하려고 무섭게 음성으로 한번 딱 터뜨려 주셨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반응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반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차 입성까지 왔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과 절반 정도 가까워진 거예요. 8차 가운데 4차 왔잖아요. 4차.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291m 먼 시내산의 높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들이 점점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4차면 중간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러한 칭찬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면서 말씀 선포하실까요? 바로 이 마음이에요. 우리는 계속 받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대신 받아 없어서 저는 이 말씀 정말 무서움으로 겸허히 받습니다. 그 자세를 오늘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이 선포될 때 무슨 말씀 하나 보자. 저건 한 달 전에 들은 말씀이고 저건 나도 아는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업신여기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든 강대에서 선포될 때 이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대로 야 지금 말씀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옳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복받게 해주겠다. 아멘. 우리도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들 가벼이 들어서는 안 돼요. 어이 박목사 뭐 목소리 크네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전 원래 목소리 커요. 예? 그럼 뭐 안 고쳐져요. 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선포하시는구나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 자손까지 복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결국요, 모세는 백성을 대표로 율법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4차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대신 4차로 올라가서 받은 율법을 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요. 그대로 전합니다. 모세는요, 정말 충실된 종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3절이죠. 4차 하산의 모습입니다. 율법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는데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모두 다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빠짐없이 모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100% 전하고 100% 화답하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와서 그랬죠.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지금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4차 하산이죠. 4차 하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표시해 주세요.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온 거예요. 4차 하산. 그러면 몇 미터를 또 내려온 거예요? 2291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왜 꼭대기에서만 인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꼭대기에서 산미까지 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뭐예요? 쉬지 않고 받았던 모든 율법의 말씀, 모든 율례를 다 고하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모두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8차 등정 중간중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모두 전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항상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배워야 돼. 제발 말씀이 선포되면 반응 좀 보이시라. 아멘. 이때만 아멘이 커져요 항상. 네. 아멘. 그죠? 그 말씀대로 모두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면요 두렵고 떨리면요 가만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외치다 아멘. 어? 반응해요. 반응. 반응하는 모습이 이게 아름다운 말씀을 받는 모습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한 단어로 뭐예요?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아멘 할 때 남들 분위기상 아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의 뜻을 생각하세요. 지금 명하신 말씀을 제가 모두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아멘 하실 때 여러분 자자손손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너무 흥분했네 지금. 자, 지금 4차 하산이 이루어졌습니다. 4차 입산이 끝난 거죠, 그죠? 4차 등정과 하산이 끝났기 때문에. 4차와 5차, 4차 등정과 5차 등정 사이에 가장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뭐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해요. 아까 내가 너희와 언약 체결하겠다. 하나님이 언제 처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몇 차로 올라갔을 때? 1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1차 처음 올라갔을 때 내가 너희와 언약 맺겠다. 그리고 성결 명령하고 손 넘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준비 작업만 한 거예요. 내가 언약 체결하겠다는 1차 등장 때 선포하신 말씀이 이제 이때 이루십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언약을 맺어야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중요한 시점이 4차와 5차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차 입산과 5차 입산 사이에 제목을 붙여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식이다. 언약 체결식. 자, 언약 체결식은 언제 있었냐면 모세의 4차 입산 다음 날인 3월 7일 토요일에 일어납니다. 자, 4차 입산 출애굽한 지 며칠째라고 그랬어요? 50일. 그러면 그 다음 날이니까 출애굽한 지 며칠째? 51일째 언약 체결을 하죠.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전에 자, 잘 보세요. 성결케 한 다음에 이 십계명 율법 지금 다 주셨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언약 체결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체결하잖아요. 언약 말씀 4차 때 받았죠. 십계명과 율법. 그걸 가지고 이제 체결식을 하게 됩니다. 체결식을 하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언약 체결식의 순서 과정도 중요합니다. 언약 체결식의 순서. 첫 번째, 모세가 4차 하산에서 뭐 했냐면요. 밤새도록. 잠 한 숨 안 자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4차 등정 때 받았던 그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문서화해요. 이게 언약 체결식 전에 모세가 한 행동입니다. 2291m 올라가서 율법 받죠. 응? 2291m 내려와서 받았던 율법을 밤새도록 자지 않고 다 적어요. 다 적어요. 그래서 언약서를 제작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의 헌신이에요. 모세가 뭐가 아쉬워서, 그죠?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본인은 구원 얻어요. 예? 그런데 백성들 살리려고 모세가 헌신하는 거 보세요. 이게 우리의 헌신이 돼요. 이게. 출애굽기 24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산밑에 내려온 다음에 밤새도록 기록한 거예요. 밤새도록.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희생정신을 배울 수가 있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모세가 성경 보면 이른 아침에 이렇게 됐어요. 이른 아침에. 밤새도록 기록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산 아래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죠? 산 위에 못 올라오니까 산 아래 단을 쌓고 열두 기둥을 세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다 해요. 다른 사람은 이것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이른 아침에 그럼 밤새도록 뭐 하고 언약서 쓰고 율법 다 베껴 쓰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단을 쌓고 열두 기둥을 세워요. 이 출애굽기 24장 4절 하반절이죠. 시작.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그랬어요. 자, 무슨 작업이?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대상을 지금 확립하고 있죠. 언약의 대상이 누구다? 열두 지파 이스라엘 전체다. 언약의 대상을 단을 쌓고 열두 기둥,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열두 기둥을 세움으로 열두 지파와 전체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준비를 모세가 끝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또 하냐면은 참 신기해. 여기서는 모세가 드디어 누굴 시킵니다. 모세가 이제 좀 힘들죠, 그죠? 혼자 다 하려니까. 산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밤새도록 언약서도, 쓰고. 세 번째, 청년들을 보냅니다. 청년들을 보내서, 뭘 하게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해요. 참, 저도 이게 의문이 갔어요. 청년들을 보냈을까? 모세가. 뭐, 장로급, 뭐 원로급이 아니라, 청년들, 젊은 청년들을 보내요.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게 합니다. 여기서 청년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모세를 도왔어요. 청년들이.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6절이죠.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랬어요. 그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짐승을 죽이게 되고 거기에서 피를 얻게 되죠. 피를 양푼에 절반씩 담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청년들 저 한번 주목하게 보게 됐어요. 예? 교회 내 이 언약 체결식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죠? 교회가 신령한 신의 산이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교회에서 강대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에서 언약 체결식을 받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바로 뭐예요?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젊은 일꾼들 바로 청년들의 헌신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두보다 신령한 청년들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정말 능동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내가 나이가 좀 많고 조금 몸이 뭐 한 해 한 해 조금 좀 약해져가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 시간 믿음이 청년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청년 신앙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어서 모세를 도와야 돼. 모세를 도와야 돼. 자, 네 번째, 이제 언약 체결실의 네 번째 과정이 뭐냐? 아까 미리 언약서를 밤새도록 기록해 놓았죠. 네. 미리 기록해 놓은 언약서를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백성들에게 낭독해요. 그 전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렇게 화목 뭔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죠. 언약서 말씀 선포죠. 그죠? 말씀 선포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뭐예요? 4차 입산 때 받았던 모든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율법이. 그죠?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드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계속 공통적인 반응이 나오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은 일일이 반응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까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 또 나와요. 아 이번에는 그냥 아까 했던 말인데 아니에요. 똑같이 바로 뭐예요? 모든 말씀 우리가 또 준행하겠습니다. 한 단어로 바로 뭐예요? 아멘. 아멘. 또 외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이런 아멘의 고백이 계속 반응되어져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죠? 자 이렇게 백성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일일이 반응했다. 왜 이 입술의 반응이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바로 뭐예요?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그때 마음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아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그건 새겨지지 않고 나중에 다 빠져나가요.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은 건 바로 뭐다? 입술로 아멘! 내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면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입술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었던 게 새겨지는 거예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시인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바로 이 입술의 시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만 이루어요. 의에만 도달해. 구원까지 못 가요. 믿으세요? 네. 의에 이르면 의인이 되지만 마지막 때 보시면 의인 중에 악인으로 갈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의인 되는 곳에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입으로 또 시인해서 구원을 확증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네. 확증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말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시인하세요. 아멘으로. 아멘.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 쟁취 될 거 아니에요. 아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아멘 못합니까?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확증받을 수 있는 입술의 시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그날 받은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 지나기 전에 한 번 이상 입술로 시인하세요. 아멘. 집에 가서 남편 붙들고 얘기하든지 자녀 붙들고 얘기하든지 야 내가 오늘 4차 입산 5차 입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언약 체결 받고 왔다. 내가 입술 지금 내가 너한테 시인한다. 너 들었지? 나 구원 지금 따놨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말씀을 입술로 되뇌이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말씀은 나누셔야 돼요. 입술로 아, 네. 터뜨려가지고. 가만히 보면 뭐 말씀 딱 증거해도 가만히 그냥 이렇게 하고 뭐 마켓 가서 할인 티켓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네? 말씀 받았으면 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고백하셔요. 나누셔요. 시인하셔요. 그것이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다섯 번째 과정이 언약 체결식 다섯 번째 과정.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돼요. 자, 지금 언약서 낭독했습니다. 그러면 언약 체결 됐네. 아니, 언약 체결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뭐냐면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아까 양투에 남은 피 있었죠? 화목제 번제로 그 양투에 남은 피를 취하여 백성들의 전체에게 뿌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끔찍해요. 짐승의 피를 갖다 모든 백성 확 뿌려버리니까 피를 막 맞겠죠, 그죠? 온몸에. 예?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그래서 뿌려야 돼. 언약의 피를 뿌려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리 언약 체결식을 거행해도 피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믿으세요? 네. 피뿌림이 없으면 그 언약은 무효예요. 네? 구약에는 지금 이것은 제사의 시조지만 나중에 제사 제도가 율법 가운데 나오죠. 그죠? 피뿌림이 있어요. 다 보여요. 구약 짐승, 제사, 짐승들을 바쳤죠. 그죠? 짐승의 피로 구약에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백성들이. 이처럼 네, 짐승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 없죠. 그래서 이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입니다. 근데 왜 맺냐? 바로 이후에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질 새 언약의 예표로 구약에서 이미 시행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바로 이렇게 습관화시켜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언약 맺겠다 할 때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구약에 그림자적으로 미리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움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셔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새 언약이 나와요. 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랬죠. 아까 짐승의 피로는 뭐예요? 언약의 피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는 바로 뭐예요? 옛날 짐승들의 그 언약이 아니라 그 피로 맞은 언약이 아니라 난 새 언약이다. 과거 짐승들의 피로 세운 언약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차별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언약을 맺는데 피 흘림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요, 피 뿌려서 언약 맺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생겨요. 피 뿌림은, 피 흘림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피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 피 흘리는 존재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죠. 피 뿌림, 피 흘림은 이 피로, 이 피를 흘려가며 죽은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체의 생명의 대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든 뭐든 죽었다 이거예요. 그 피를 너에게 뿌림으로 너희 죄를 이 짐승이 뒤집어 썼다 이거예요. 대신 죽었다 이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죽음으로 너희는 죽지 않아도 된다. 계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피 뿌림입니다. 이 언약 체결에서. 언약 체결에는요,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피 뿌림으로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는 맺을 수가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근거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랬죠. 피 흘림이 없으면, 피 뿌림이 없으면 절대 죄사함이 일어날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죄사함의 근거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야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랑 언약 맺을 자격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짐승을 죽이고 피 뿌림으로 언약 백성의 언약 체결을 이루 가십니다. 자, 결국 이 동물의 피 흘림은 예수님의 피 흘림의 예표죠. 그림자죠. 결국 예수님의 피 흘림은 또 뭐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완벽한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짐승들은 지금 여기서 피 흘림으로 이들을 한시적으로 살려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만들게 했다면 여기서 훗날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한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대속의 죽음으로 맺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 흘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당신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지금 지어도 당장에 죽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으면 그분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 믿으면 내가 설사 지금 죄를 지어도 당장 죽음, 당장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유보. 그럼 어떻게 돼요? 피 흘림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으면 당장 우리가 죄 가운데 현재 내 죄로 죽진 않지만 마지막 심판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어요? 재림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때까지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죽어요. 이해되십니까? 피 흘림의 효력은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생명 연장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어서. 그럼 재림 직전까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죄를 없애면 재림 때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결국 오늘날 지금 바로 뭐예요? 이 4차 입산의 십계명 율법 받은 다음에 십계명 율법은 결국 뭐 때문에 받은 거였어요? 그 말씀으로 언약 체결하려고. 좀 문맥상 보시나? 왜 십계명과 율법 받았어요? 모세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체결하려고. 언약 백성 만들려고. 이 언약 백성 만드는 것이 신의상 등정의 목적이거든요. 네?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무엇이 신령한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령한 십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령한 율법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주어져 있다고만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신령한 핏뿌림을 가지고 언약을 맺어야 돼. 지금 아, 네. 언약 체결식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 자,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죠. 그죠? 이미 있던 것, 과거 모세 당시 때 언약 체결식이 있었던 것, 그 이미 했던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난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5절도 같은 말씀이 되어 있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분이다. 아, 언약 체결식 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서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신령한 4차 입산 후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까지 이룬 언약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모세의 4차 입산과 5차 입산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내산 언약 체결식이라는 것. 우리가 이 과정대로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결국 언약 체결식, 이 언약 체결식이 왜 중요하냐? 이것도 또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언약 체결식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맺은 언약 체결식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5차 입산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차 입산을 공부하면 이 언약 체결식이 왜 꼭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